같이 우린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둥가 둥가 둥가 외로워 마라 둥가 둥가 둥가 처음 그때처럼 둥가 둥가 둥가 이제부터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너 힘겨웠지